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남영근 목사님과 함께 신앙 상담을 들어보고 또 맛있는 남물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 예, 예.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잘 지냈습니까? 아, 예, 저는 뭐 덕분에 잘 맛있게. 또 오늘 또 특별히 또 점심에 우리 목사님께서 예. 우리 방송 식구들과 여기 관계자분들 위해서 직접 나물을 또 맛있게 무쳐서 갖고 오셔가지고 예. 방금 먹고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네요. 그렇죠. 별거 아닌데 또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물이 근데 세 가지 나물이었잖아요. 예. 근데 다 양념이 예.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나물도 자기하고 어울리는 양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나물을 준비해 왔었는데 진경이는 간장 양념에다가 좀 한번 기름에 볶아냈고 그리고 또 미나리가 있었죠. 네. 미나리는 아무래도 초고추장에다가 새콤달콤하게 무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해서 고추장하고 식초 넣어서 좀 그렇게 조금 설탕 조금 넣고 제가 설탕을 거의 안 쓰는데 이거는 조금 설탕을 넣습니다. 그리고 구절초. 구절초는 향이 참 좋기 때문에 뭐 파나 마늘 이런 양념 전혀 없이 간장 조금하고 쌈장 한 숟갈락 넣어서 그렇게만 무쳤는데 그런데도 나는 구절초 맛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저도 구절초를 얼마 전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특히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예예. 말을 하는 우리 예예. 구절초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망초. 근데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망초 하면 야베스의 이름이 떠오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왜 그러냐면 네네. 이 망초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참 그렇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망초 하면은 두 가지의 생각이 먼저 이렇게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이 한국인에게 있어서 뭐 다른 나라 원래는 이 망초가 원산지가 미국 북아메리카 쪽이거든요. 북아메리카. 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 언제 왔냐면 한국으로 귀화 식물이죠. 언제 귀화되어서 왔냐면 한국에 이제 철도, 경인선 철도, 경부선 철도 이런 철도가 부설될 때에 그러면은 저희 우리나라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한말? 그렇죠. 이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또 그 전에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빼앗기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주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일본이 나라를 침략하면서 뭐 항구를 개항하라 또 뭐 철도를 놔야 된다라고 한 것은 어떻게 좋은 의미로 보면 뭐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나는 뭐 좋은 수산물 또 쌀 같은 곡류 소금 이런 것들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철도를 많이 부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경인선도 그렇고 경부선도 그렇고 뭐 군산에서 이리까지 있는 군산선도 그렇고 나중에 송도에서 수원 거쳐서 여주까지 이르는 수인선이라고 하는 작은 협계열차가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거는 여주에 있는 쌀을 실어나르기 위해서였고 서울에 쪽에 있는 소금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 기차 철길을 만들면서 철길의 이런 괴목이라고 하죠. 괴목. 네. 나무. 나무 튼튼한 예, 예. 나무. 거기에 이제 그 망추 씨앗이 묻어서 들어와요. 한반도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철길을 따라서 이 망초가 많이 났었어요. 아, 철길 따라 났 예, 예,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망초라는 것은 정말 이름처럼 나라를 망하게 하는 풀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중에는 이 망초가 얼마나 번식이 잘 되는지요. 이 논 밭마다 밭에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네. 저희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이 밭에 김매러 갈 때 항상 싸워야 되는 것이 망초 풀을 뽑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농부들은 이 망초를 망할 놈의 풀이라고 했어요. 망할 놈의 풀. 네. 뭐 뽑아도 뽑아도 계속 나니까 정말 이렇게 힘들었죠. 그런 사실 이 망초는 두 가지의 그 슬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하고 또 농부들의 삶을 굉장히 고단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예, 예. 그렇게 사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망초를 가리켜서 야베스의 이름이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네. 성경에 이제 역대상 4장에 나오는 그 야베스 사실은 야베스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난산하여 난 아이란 뜻이에요. 네. 난산하여 난 아이. 엄마를 힘들게 하고 어쩌면 자기 생명과 어머니의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하면서 고생하면서 낳은 그런 아이인데 나중에 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죠. 네. 존귀한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야베스의 기도 많이 하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자기의 이름이 난산 중에 난 아이라고 하는 아주 슬픈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네. 나중에는 이제 존귀한 자로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저희 회복되는 것처럼 이 망초도요 망초 그러지만 이제는 굉장히 귀한 나물이 됐어요. 네, 보물같이 귀한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하는 그런 나물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허잘 것 없는 것이 이제 존귀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저도 이게 망초하면 야베스 이름이, 야베스 이름이 생각난다. 그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근데 이 망초가 또 네. 목사님께 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뭐, 의미라기보다도 사실은 제가 망초를 늘 생각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겨울철에? 예. 네네. 아주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뭐 뉴질랜드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한국에 가가지고 그 겨울에 장례식을 치르려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산소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언덕이에요. 양쪽이 산 능성이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그 칼바람이라고 했죠. 칼바람. 네. 그게 굉장히 춥더라고. 근데 그 언덕길을 가는데 산길을 가는데 그 왼쪽으로 인삼밭이 쭉 있었거든요. 인삼밭 있는데 이 망초가 아주 파랗게 겨울철인데 예, 파랗게 납작 땅에 엎드려서 한쪽에는 눈에 파묻혀 있고 한쪽에는 좀 얼어 있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의 초록색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망초가 굉장히 정말 생명력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장례를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 나물이 나왔어요, 반찬에. 그래서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은데 뭐 종업원한테 이게 무슨 나물인지가 모른대요. 그래서 주인장이 왔길래 주인장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망초예요, 망초 그러더라고요. 망초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는 네. 망초도 전화 한 통 하면 택배로 탁 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만큼 이제 망초도 옛날에는 그냥 막 뽑아내기 급급했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요즘은 재배를 해서 우리 식탁에 올려줘서 우리 건강을 이렇게 책임져 주더라고요. 아니, 보통 나무라면 뭐 예. 산에나 들에나 예. 이렇게 그냥 있는 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택배가 올 정도라면 나물이 재배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럼요. 요즘 한국 분들이 나물을 참 많이 드시기 때문에 자연에서 이렇게 뜯은 나물을 가지고는요. 사실 소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또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도 많이 되고 남의 산에 들어가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나물 뜯는 경우도 있고 저희 누님도 그 밭이 좀 제법 넓은 밭이 경기도 그 수리산 자락에 있는데 아유 저희 누님도 나물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봄에 나물을 뜯으러 갈까 하면 벌써 누가 싹 뜯어간 거 냉이며 고들빼기며 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대량으로 농가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농가 소득도 많이 높아지고 또 일반 국민들도 나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죠. 망초도 이제는 그런 수준에까지 됐어요. 이제 흔하지 흔한 풀에서 예. 이제는 정말 귀한 나물이 된 거네요. 네네. 근데 그 망초는 근데 겨울철에 이렇게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추위에 강하다는 얘기인가요? 겨울철 나물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원래 이제 봄하고 여름에 꽃이 피거든요. 네. 꽃이 피면은 하얀색 꽃이 피게 되는데 그 꽃 가운데 수술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은 하얀색이고 가운데는 노랗다. 뭐 생각나요? 계란 후라이. 그렇죠. 그래서 이 망초 꽃을 그 계란꽃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네. 예. 근데 이게 여름에 이제 꽃이 많이 피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봄에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뉴질랜드는 날씨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이 북섬에는 겨울에도 망초를 많이 뜯을 수 있죠. 약간 이렇게 이파리가 솜털 같은 것이 이게 나 있어요. 나 있고 대가 곧게 이렇게 크죠. 네. 그래서 뭐 새로 나오는 뭐 순도 좋지만 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쭉 꺾어서 이파리만 쫙 훑어내서 묻혀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크게 자라는 거 얼마만큼 좋고? 뭐 허리 정도까지 자라요. 꽃 필 때 오면은. 그럼 언제 먹어? 어느 정도 크기 때 먹으면 이런 건 없나요? 뭐 아무래도 어릴 때 먹는 것이 좋죠. 어릴 때 먹는 것이 제일 좋은데, 아, 또 이게 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향이 좋아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이 향이 너무 강하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데쳐서 말리거나 하면은 그 향이 많이 죽어요. 아, 데쳐서 말리면? 예, 예. 그리고 이제 향이 너무 강한 것이 싫으면 데쳐가지고 물에다 담가 놓거나 아니면 말려 놓거나 그러면은 이제 향이 좀 많이 죽을 수 있죠. 근데 아까 이렇게 데쳐가지고 말리고 이렇게 보관을 한다 하면은 궁금한 게 저희가 우리 보통 나물하면 생생할 때 먹는 걸 나물이라고 하고 예. 뭐라고 하죠? 묵힌다고 하나? 묵나물? 예, 묵나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오래 놔두면 묵나물인가요? 그러니까 햇빛에 말리는 거를 말려놓아서 나중에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묵나물이라고 해요. 아, 묵은 나물.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형태가 그렇죠. 말린 거라. 아. 뭐 어떤 사람은 묵나물이라고 그러니까 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제 보관 방법이죠. 보관 방법이 요즘은 뭐 냉동고들이 다 있으니까 네. 냉동 보관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냉동고가 없으니까 말리거나 또 염장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말린 나물을 이제 말린 나물 혹은 물린 묵은 나물, 묵나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햇빛을 직접 쬐지 말고 그 거의 햇빛이 조금 반 정도 들어가는 바람이 좀 잘 통하는 데다가 이렇게 말리면은 참 좋죠. 그러면 이 망초를 어떻게 해서 요리해서 먹는 게 맛있을까요? 예, 그냥 생나물로도 살짝 데쳐가지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좀 섞어서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좀 섞어서 예, 섞어서 뭐 기본적인 양념 있죠? 그건 알죠? 파마늘 네. 이런 거. 근데 이제 망초가 향이 진하기 때문에 마늘 같은 거는 조금만 넣어도 돼요. 만 넣어도 좋고요. 거기다 이제 뭐 깨소금이나 들기름 정도로 이렇게 넣어서 뭐 초고추장이나 아니면 된장 조금 넣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순수하게 나물을 그 향을 그 자체를 즐기려고 하면 소금 간으로 해서 먹는 것이 제일 나아요. 아, 향을 그대로 예. 즐기려면 소금 간으로 한다. 예예. 예. 네. 아무래도 간장에는 약간 조금 색소도 있지만 또 맛을 약간 좀 변형시켜주기도 하고 뭐 고추장이나 된장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성에 따라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간장 아니면 소금 아니면 초고추장 아니면 간장 아니 된장하고 고추장을 섞어서 이거는 이제 뭐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뭐 간장에서 할 때 거기다 들깨가루를 넣거나 아니면 콩가루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무쳐도 뭐 괜찮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그 나물 아주 전문가이신 분은 이 망초를 가리켜서 한국의 아스파라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표현을 왜냐면 망초 대가 이렇게 크거든요. 네. 지금 한 30cm 정도까지 이렇게 자랄 때면은 요거를 꺾어가지고 망초 이파리를 쭉 훑어낸 다음에 대가 있잖아. 네. 대를 이렇게 데쳐가지고 살짝 껍질 벗겨내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은 아이비 줄기를. 네. 아스파라가스 이렇게 데쳐서 먹는 네네.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뭐 한국의 아스파라가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럼 이 망초가 그 겨울철에도 이렇게 강하고 그러다 보면 언뜻 생각되는 게 그 망초가 정말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그럼요. 생각이 들거든요. 강인하죠. 생명력이. 어디에 이렇게 좋을까요 이게? 그 한방에서는 이 망초를 진교라고 해요. 진교. 진교라고 하는 약재로 쓰이게 되는데 줄기하고 잎에는 그 혈당을 많이 내려주는 그런 좋은 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이나 다른 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용어인데 퀘르세틴이나 아피젠인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은 요즘 양파도 양파 껍질이 아주 또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네. 양파 껍질을 웰베. 버리지 않고 네. 그거를 이제 또 육수 내거나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 이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바로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있다. 아, 확실해. 예. 네네. 그러니까 이 망초에도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 그래서 어떤 장염, 위염 이런 데에 좋고 특히 겨울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겨울에 감기나 기침 이런 것을 좀 멎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도 이렇게 합니다. 예방에도 좋은 거죠? 예. 예방에도.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뭐 많이 풍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이 드시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예. 이 망초가 풍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절이나 이 다리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망초가 뭐 이름이 유언이야, 뭐 기원이야, 뭐 망할로의 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예. 정말 또 듣고 보면 예. 뭐 우리 지금 야베스에 정말 이름이 어울릴 만큼 예. 그때는 그렇게 보였지만 지금은 정말 귀한 이런 나물이 돼가지고 저희 건강까지도 챙겨주는 그런 나물인 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풀이니까 한번 뭐.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망초에 관련돼서는 또 우리 남영경 목사님께서 직접 또 동영상으로서도 출연하셔가지고 또 설명하고 있으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저희 방송 웹사이트 www.spmtv.com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영상에 나나나 나물 박사 남영경 목사님의 나물 이야기 영상을 통해서 또 자세히 또 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설명 드릴 수 있으시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해서 또 나무 맛있는 나무를 또 한 끼 식사로 또 맛있게 가족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음악 듣고 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또 신앙 상담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살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변시계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02-247-4989. 네, 오늘 나물 이야기 알아봤고요. 망초.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간은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사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이민 온 지 20년 가까이 되는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나이가 좀 상당히 있으시네요. 네. 어린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뉴질랜드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이민 올 때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벌써 30살이 되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문제를 앞두고 좋아야 할 터인데 사실은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한국인이 아닌 다른 아시아 여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양입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들은 자기 모국에서 살고 당연히 타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여자친구만 유학을 와서 공부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들도 보면서 재미있게 살려고 했던 꿈이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과연 타민족 며느리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냐도 문제고, 신앙생활 잘하는 며느리를 보고자 했었는데 이것도 문제고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아들 많이 타이르기도 하고 말을 듣질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아, 정말 뭐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네요. 물론 상담해 오시는 분들의 사연들이 조금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내 남자의 형편이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점점 돼가거든요. 남의 일까지 하시겠어요. 남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자들의 그 1세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좀 많은 가정들에서 자녀들이 이제 또 이 소위 국제 결혼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담자가 조금 생각해 되실 것이, 먼저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뉴질랜드. 뉴질랜드라는 현실을 잊어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마음이야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뭐 한국 사람이고, 또 저도 솔직히 말해서는 한국 며느리를 얻었으면 하는 뭐 그런 얘기 가지고 저도 저희 집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아무튼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약 200여 나라의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다문화의 나라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한국도 요즘은 이 국제결혼이 굉장히 많아서 다문화 가정들이 참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많다고 하죠. 예. 아무튼 이런 현실에서, 이런 뉴질랜드의 현실, 한국에서 이민 왔고 또 200여 나라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지금 이 내담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때 와서 지금까지 20여 년 정도를 자랐다. 그런 얘기죠. 네. 예. 아마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도 아마 여러 갈등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정체성 문제로 생기는 갈등, 좀 풀어내기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분이 딸이 집에 와서 막 굉장히 거친 그 수세미 같은 걸로 막 자기 몸을 막 시뻘겋게 막 피가 나올 정도로 막 긁어대더래요. 그래서 왜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니까 네. 왜 나는 친구들처럼 피부가 하얗지가 않냐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많이 울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우리 아이도 이런 자기 정체성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 어린 시절에 특히 청소년기를 뉴질랜드에서 지낸 우리 아이들 경우는 또 인종과 국적의 정체성이 굉장히 사실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뭐 결혼하고 누구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아무런 뭐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예. 아무튼 우리 주변에서도 다른 민족 나라들 사람들과 결혼한 우리 한국인 가정들을 쉽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를 놓고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봐요. 어떤 부모들은 지금이 글로벌 시대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이렇게 좀 개방적으로 예, 오히려 제가 아는 분은 자녀들한테 야 너는 그 여자랑 결혼해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 꼭 결혼할 필요 없어 하면서 권장을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제 내담자의 경우처럼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하여튼 한국인 며느리를 맞아야 되고 또 한국인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내담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종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정확하게 그렇죠. 말씀은 안 했지만. 그렇죠. 종교 문제도 있는데 이제 종교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다시 짚어보면서 네네. 물론 이 지금 내담자가 두 가지 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자녀의 국제결혼 문제 그리고 이 신앙 문제 이건데. 네, 국제결혼 그러니까 타민족과 예. 결혼 대해서 예. 좀 예. 얘기를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다 사실 이해가 가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뭐 글로벌 시대인데 뭐 누구랑 결혼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분에게는 뭐 자녀들이 다민족 가정을 이루는 것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자기의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예, 예. 물론 결혼이라는 것이 축복이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건데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로 가지고 축복된 일로 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 조금 양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자녀에게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해결할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튼 이 두 아버지와 자녀 간의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타민족과의 결혼 문제는 어쨌든 자녀들이 저는 결혼할 때에 네. 단순히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만 결혼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 네네. 물론 내 일이지만 내가 결혼하고 내가 살아야 될 문제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해라. 예. 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또 개인과 개인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집안과 집안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그런 말 많이 하죠. 결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와 결혼 대상자 두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날 2세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2세들의 입장까지? 그럼요. 왜 안 그러겠어요? 자기 자신도 한국인의 자녀로서 뉴질랜드에 와서 생활하면서 자기 정체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자기 자녀는 한국 하프 코리안 하프 다른 민족이라고 그랬을 때 거기서 태어났을 때 나는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또 다른 제3의 네. 사람이고 또 나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그러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네, 진짜 복잡할 것 같은데, 생각할 마음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이 신앙인이잖아요. 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이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결혼해서 온 가족이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결혼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기는 그 갈등이 뭐냐면 분명히 이 자녀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결혼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건데 왜 아버지의 생각과 뭐 여기 하시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사실 그게 뭐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말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럼요. 왜 그러냐면 결혼 생활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자기의 것이고 자기 행복을 찾는 것이겠지만 자녀를 키워준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의 입장도 부모들도 저도 아버지로서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손들 뭐 2세, 3세들까지 손주, 손녀들 그 밑에까지 다 이렇게 같이 잘 어울려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이라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간다면은 제2의 인생이 뭐냐면 손주들 이렇게 크는 거 보면서 또 자라야 될 그런 나이거든요. 그런 즐거움으로. 근데 이제 오늘 이 내담자처럼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갈등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삶이 참 그분에게는 많이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죠. 정말 그러네요. 타민족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 입장에서도 사실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염려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 자꾸 결혼 내 문제입니다. 내가 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입장만 사실 할 것은 아니고요. 대화를 필요하다. 네, 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아버지도 이제 또 간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오늘 이 상담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인종적인 차별 때문에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건 아니고 또 이제 타민족과 결혼 그 결과로 생길 수 있는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혼혈 자녀를 두는 것이 죄다, 뭐 불효다, 불행하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그거 아니죠. 안 될 것이죠. 네. 이분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성경에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이분은 인종적인 어떤 차별 때문에 말씀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소중하긴 다르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담자에게 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렇게 아들의 결혼에 있어서 타민족 그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그 당신의 부모의 그 바람인 것은 뭐 바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좀 너무 지나쳐서 욕심으로까지 하고 자기 만족, 이 아버지로서의 자기 만족을 거기서까지 누리려고 하는 것은 좀 욕심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 이 아버지는 지금은 많이 염려를 하실 터인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한국 말도 배우고 또 한국 문화도 조금 익숙해지고 한국의 식생활 문제도 같이 익숙해지면은 지금 염려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다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예, 그렇죠. 예. 처음에는 사실 많이 불편할 거예요. 많이 불편하고 그러겠지만 점점 생활하다 보면은 한 뭐 한 5, 6년 정도 지나면 극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입장과 또 아들의 입장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하나님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서로 서로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무엇이 부모에게 효를 행할 것인가 또 이세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분의 또 고민 중에 하나는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 오늘 상담 들어온 거에 보면은 이제 비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 타종교 타국 교회를 안 다니지 않는 모양입니다. 네. 얘기를 했죠. 네네.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이지. 정확한 모르는 거군요. 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아마 이 아시아 다른 나라면은 동남아 쪽 어디인 것 같아요. 얘기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다 보면 동남아권에 있는 나들들이 대부분 종교가 뭐 불교나 아니면 불교나 또 이슬람, 뭐 무슬림 쪽일 수도 있다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뭐 이 며느리를 얻게 되면은 잘 전도해서 이렇게 뭐 크리스찬으로 같이 하면은 뭐 좋겠는데 아무튼 그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렇게 보기자 하는데 오늘 이 며느리가 외국인이냐 하는 것보다도 사실 아까 제가 외국인이냐 그 타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사실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신앙 문제거든요. 네, 신앙 문제죠. 예, 결혼에 있어서. 내담자도 염려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담자는 보면은 신앙이 그래도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계대를 자손에게 또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면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 같습니다. 참 소중한 신앙을 가지신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정말 오셔가지고 예. 이민하시는 모든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정말 헌신적으로도 하시면서 믿음 생활 지켜가면서 네. 이렇게 쭉 오셨는데 네. 정말 그 믿음의 그 뿌리를 쭉쭉 내려가지고 아마 하시고 싶은 심정은 진짜 솔직히 누구나 그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혼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천들의 그 비크리스천과의 혼인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 7장 3절 이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 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이 문자를 그대로 직역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말씀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미 가나안에 정착해 있던 그런 많은 부족들의 그 신앙이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직접적인 표현은 신명기 7장이나 고린도후서 6장이나 똑같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혼인 문제를 금하라는 얘기고 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이교도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의 관계 또 이교들과의 관계 문제가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 나가는 현재에서 위험했는지는 성경을 보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경 두 군데에서 공동적으로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잘 유지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담자 입장에서 보면은 타민족과의 결혼과 더불어서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 문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내담자의 지뢰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시안이라고 그랬죠. 다시 아시안. 네, 네. 아시안. 그러면 종교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랬지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 안 했어요. 네. 만약에 종교가 있다고 하면은 불교나 어떤 또 무슬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 아들의 결혼 문제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참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다른 신을 섬기는 배우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좋지 않은 결과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좋지 않은 결과들이 영향을 미치는군요. 예.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은 신앙의 성결성, 거룩성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중요한 거는. 예. 저도 제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교회에서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여자를 다른 종교의 여자하고 결혼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저 여자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그런데 거꾸로 돼가지고 그런 자기 아내의 종교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뭐 그렇게 아니더라도 요즘은 뭐 당신 종교는 당신 종교고 내 종교는 내 종교야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자유. 분도 있는데 네. 이거 참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불균형, 영적 생활의 불균형이고 또 영적인 고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 보면 이 문제가 참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는 각자 신앙에 대해서 뭐 관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 막상 주일날 이게 나는 교회 가고 당신은 뭐 어디 갈 거야. 이게 사실 부부간에 쉽지 않은 얘기지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뭐 흐지부지 되고 많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무신앙 혹은 유교 지방이냐 집안이라고 하면은 뭐 제사 문제도 한국 사람에게 걸릴 수 있고 또 불교나 혹은 이슬람 집안이라고 하면은 영적인 갈등이나 불균형이 심각하게 이렇게 대두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물론 뭐 신앙이 다른 사람 혹은 뭐 신앙이 없던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만큼의 많은 시간과 또 고통이 따르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제 형제들 중에서는 그 불교 신자와 결혼한 저희 누님이 계셔요. 그런데 참 신앙이 좋았던 우리 누님인데 물론 이제 나중에는 남편도 매형도 예수 믿게 되고 했지만 다행이네요. 15년 걸리더라고요. 15년. 15년이요. 예. 15년 만에 이게 매형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기간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런 것을 뭐 정말 선교적 차원 아니면 순교적 차원에서 감당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신앙의 거룩성일 수도 있고 영적인 고독 또 영적 생활의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냐면 이 정신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요. 예? 문화관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이 문제는 결혼하는 두 당사자도 그렇지만 양가의 문제에도 그렇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는 아들이 원하는 여자가 교회 다니지 않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직 잘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갈등에 있어서 아버지의 입장을 자녀에게 자꾸 어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은 작은 천국이거든요. 작은 천국이다. 예. 네.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정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타 종교인과 가정을 꾸려 나갔을 때에 굉장히 걸림돌이 많다는 얘기죠. 정말 많아요. 예. 뭐 이런 것을 감내하고 또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한 영혼을 구원에게 내겠다.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이런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이 예비 며느리도 순종을 하겠다고 다짐하면 참 좋겠는데 참 여기까지는 많은 지혜와 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면 나중에라도 또 뭐 이메일이 됐든 또 따로 찾아오시면 또 우리 좋은 교회 그 남윤규 목사님께 또 연락을 해서 이런 신앙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혹시 목사님 뭐 연락처라든지 교회 이런 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찾아가서 받을 수 있게끔 또 저희 그렇게 하죠. 뭐 사실은 이런 내용의 상담은 뭐 이런 뭐 30분이나 1시간 이렇게 상담해가서 사실 끝나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좀 더 많이 오픈을 해 주셔야지만이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 내용이기 때문에 다 많이 오픈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뭐 제 전화번호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남영균 목사이고요.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7-231-5577입니다. 한 번 더. 027-231-5577. 또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메일도 주세요. 예. myungland. 그러니까 명랜드가 되죠. 네. 그리고, at하고 골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한메일. 한메일. 예, 한. 다음. 예, 다음. 네. 한메일하고 닷넷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상담 신앙 상담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짧은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한테 또 연락하시면 목사님께서 또 그런 사역과 또 이런 것들 하고 계시니까 좀 잘 깊은 대화를 나눠서 좀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맛있는 나물과 또 이렇게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